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밈 والكتاب المبين. إنا أنزلناه في ليلة مباركة إنا كنا منذرين فيها يفرق كل أمر حكيم أمرا من عندنا إنا كنا مرسلين رحمة من ربك إنه هو السميع العليم رب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وما بينهما إن كنتم موقنين لا إله إلا هو يحيي ويميت رَبُّكُمْ وَرَبُّ آبَائِكُمُ الْأَوَّلِينَ بَلْ هُمْ فِي شَكٍّ يَلْعَبُونَ فَارْتَقِبْ يَوْمَ تَأْتِي السَّمَاءُ بِدُخَانٍ مُبِينٍ يَغْشَى النَّاسَ هَذَا عَذَابٌ أَلِيمٌ حَامِيم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에 맹세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받은 밤에 계시했나니 그것으로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날 밤 모든 지혜로운 일들이 명백하여지니 하나님의 명령이라 실로 그분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노라.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자비라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너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하늘과 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시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도 그분으로 너희의 주님이요 또한 너희 조상의 주님이시라.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며 조롱하니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는 그날을 그대는 지켜보리라. 연기가 사람들을 덮어 가리우니 고통스러운 벌이라. رَبَّنَا اكْشِفْ عَنَّا الْعَذَابَ إِنَّا مُؤْمِنُونَ أَنَّ لَهُمُ الذِّكْرَى وَقَدْ جَاءَهُمْ رَسُولٌ مُبِينٌ ثُمَّ تَوَلَّوْا عَنْهُ وَقَالُوا مُعَلَّمٌ مَجْنُونٌ إنا كاشف العذاب قليلا إنكم عائدون يوم نبطش البطشة الكبرى إنا منتقمون 불신자들은 주여 저희에게 이 벌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가 믿겠나이다. 그 교훈이 그들에게 유용하겠느뇨. 진리를 밝혀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부터 등을 돌리며 그가 미친 자라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잠시 응벌을 거두어주면 너희는 다시 사악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가장 격렬한 응벌이 있을 그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가하리라. وَلَقَدْ فَتَنَّا قَبْلَهُمْ قَوْمَ فِرْعَوْنَ وَجَاءَهُمْ رَسُولٌ كَرِيمٌ أَنْ أَدُّوا إِلَيَّ عِبَادَ اللَّهِ إِنِّي لَكُمْ رَسُولٌ أَمِينٌ وَأَنْ لَا تَعْلُوا عَلَى اللَّهِ إِنِّي آتِيكُمْ بِسُلْطَانٍ مُبِينٍ وَإِنِّي عُذْتُ بِرَبِّي وَرَبِّكُمْ أَنْ تَرْجُمُونَ وَإِنْ لَمْ تُؤْمِنُوا لِي فَاعْتَزِلُونَ فَدَعَا رَبَّهُ أَنَّ هَؤُلَاءِ قَوْمٌ مُجْرِمُونَ فأسر بعبادي ليلا إنكم متبعون واترك البحر رهوا إنهم جند مغرقون 하나님은 그들 이전에 파라오 백성을 시험하였으니 훌륭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내게 넘겨주어